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히 구하며 마음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죠. 나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고 그저 떨어지는 것 같아 느껴지는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작은 음성조차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하는 그 시간. 빈칸에 들어가는 이 한 단어, 두 글자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빛나는 인사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보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축하 사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주님께 나아갔는지 한 번쯤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일이 먼저 급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뒤로 미뤄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나오기 원하시고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내려놓기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곳을 향해 있진 않았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함께 듣기 원해요. 아직 오늘의 정답 보내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빛나는 인사 함께 남겨주세요. 네,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빈칸에 들어가는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반갑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손유나와 김인식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라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A 갈아사대. 진정한 우정은 비 맞아도 괜찮아. 이 날씨에 셀카 괜찮아? IP68 방수로 자신있게 물 좀 튀어도 씩씩하게.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도 A답게. 삼성 갤럭시 A. 싱그러운 봄. 드디어 새학기가 찾아왔습니다. 3월을 기대하며 청소년을 응원하는 취얼업 티네이저 컵파티가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극동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컷파티는 걸그룹 SBB드, 개그맨 이정규, 가수 강균성이 출연하며 다양한 무대와 이벤트로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제 그만 컷! 친구와 함께 뻔하지 않은 뻔한 시간에 함께 웃고 노래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청소년에게는 선물을 드리며 경품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운동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까지 넉넉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든든한 간식까지 주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문의와 참여 신청은 02-320-0315번이나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파티라고 남기신 후 이름과 참석 인원수를 남겨주세요.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극동 아트홀에서 친구와 함께해서 즐겁고 선물도 받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취얼업 티네이저 컵 파티에 많은 중고등학생 청소년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잠시 전에 스포츠로 함께 했는데요. 취얼업 티네이저 컵 파티가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극동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 시간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또 공감하는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 힐링의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노을의 강균성, 개그맨 이정규, 신인 댄스그룹이 함께하는 신나고 정말 다양한 무대, 그리고 재미있는 공감 토크 시간과 더불어서 풍성한 이벤트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여러분은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번으로 파티라고 적으시고 참석하기 원하는 이름과 그리고 참석 인원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크리스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와 함께 꼭 와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할게요. 선한 목자 곳에 주셔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셔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보트 메리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할게요. 유쾌하고 즐거운 뮤지컬 베드로가 2월 15일부터 3월 3일 금요일까지 소월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8시,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오후 3시와 7시에 공연을 함께하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의 삶을 또 나누게 되는 이 시간 뮤지컬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뮤지컬이라고 남기신 후 두 분의 성함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로 티켓 드릴게요. 함께하기 원하신 분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을 함께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의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 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오늘의 정답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기도의 자리 해야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보내는 경우 혹은 조금 미뤄두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인사로 함께했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꼭 아뢰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빛나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빛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기 원하는 그곳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곳,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배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도 응답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리고 그 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작은 음성이라 느껴졌던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셨으며 신실하게 함께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풍경 있는 찬양 오늘은요, 함께 할 찬양은요, 바로 이 곡입니다. 오늘 풍경 있는 찬양으로 함께한 곡은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와 더불어서 뮤지컬 당첨자는요. 문자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 음성으로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소프라노 김방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빛나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한나였습니다. 나는 서늘이 내 곁을 지나고 슬픔은 너무 쉽게 내 삶을 적셨네.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인생의 순간에 그때에 난 주님만 붙잡았네.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순간 속에 멈춰버린 내 눈에 영혼을 보이시네.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변치 않네 그 손길로 날 깨워 이 길을 걷게 하는 그 사랑은 고통의 날들은 여전히 눈앞에 살고 한 줄기 바람에도 내 맘 흔들릴 때